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전승의 축포요 말하라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리지성 작사 남철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2세 즈음하여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승리의 7.27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감명 깊게 펼쳐 보이면서 전하의 그날 용사들의 위훈이 있어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빛나는 승리가 이룩될 수 있었음을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온누리를 물들이는 승리의 천만 불꽃, 당을 따라 백승에 갈 우리 심장 불태원의 구절에도 있듯이 전승의 축포를 보면서 전 세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온수님을 높이 받들어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천만 군민의 옥센 의지를 감명 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선율에서는 전승의 60년 역사를 감히 깊이 추억하고 최후 승리를 이룩하려는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다양한 양상으로 풍만하게 형상함으로써 가사와 곡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며 전승 62세를 맞는 전쟁 노병들과 우리의 군대와 인민의 감정을 생활적으로 심오하게 밝힌 것으로 해서 전승의 축포와 함께 조국의 하늘가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승리 위해 뿌렸던 용사들의 더운 피를 땅에 묻어둘 수 없어 저 하늘에 빛내는가 축포요 너는 용사들 위해 축포요 너는 용사들 위해 뿌리는 꽃보라 말하라 전승의 축포요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고 날들이 우려오고 가슴으로 막았던 화점들이 비껴오네 축하여 너는 용사들 독승 승리의 축포요 승리는 영원히 다음 순서로 가요 우리는 승리했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속팔봉 작사 리면상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우리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난 주체 40이 1953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전 재민이 하나의 지향과 의지로 굳게 뭉칠 때 어떤 강적과도 맞서 승리할 수 있으며 재선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보란듯이 일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들을수록 피와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 조국을 지켜낸 위대한 전승 세대들의 넋을 가슴 깊이 새겨주며 이 땅에 또다시 준엄한 6.25가 닥쳐온다면 정의의 결전장에 용감히 뛰어들어 철천지 원수 미제를 단호히 징벌하고야 말 불타는 결의를 더더욱 가다듬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